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뭐 T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른 복음서들,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일정을 쭉 그려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세 번의 안식일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의 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는 사건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이번에 보면 5절에,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두 번째 명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으로 출입하는 여러 가지 용도를 따라서 이름을 만들었었는데요. 뭐, 분문,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염된 배설물이나 쓰레기들을 나가는 문은 분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미문이라는 문은 또 아름답고 또뭐 아주 빛나는 문의 이름으로 그 문을 칭하기도 했고요. 오늘 보면, 양들이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회복과 은혜, 구원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행각 다섯, 정자 같은 것이 다섯 개가 있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문 옆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물이 움직일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못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물인데, 이 물이 가끔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동요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4절에 보면 그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고, 이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있었겠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5절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병이 오래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고 38년 동안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도 무엇을 구하면서 있었겠어요? 물이 움직였을 때맨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낫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정말 낫기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너무 무르나 마나한 질문 아니에요? 뭘 낫기 원하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낫기를 원할 거고, 그죠? 병에 낫기를 원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워서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또한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것 같은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절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비교, 하고 있잖아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한 번도 먼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내려가서 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러면서 원망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낙심,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 그게 뭘까요? 되어지지 않을 일인데 자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희망 고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TV 프로를 봤더니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서울에 특히 강남에서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보통 조그만 아파트 20평 그러니까 방 한 두 칸 정도 되는 아파트가 강남에 여러분 미국 돈으로 300만 불 정도가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억 30억이 한다는 것. 근데 일반 직장인이 돈을 모아가지고는 평생을 해도 살 수 없을 만한 돈들을 가지고 자꾸만 무언가 열심히 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해 된 병자를 한번 보세요. 이 38해 된 병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가장 누구보다도 낫는 것을 원하고 있을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낫고자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수많은 절망을 겪고 낙심을 겪고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마치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은 곳, 물이 움직이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이곳에 있지만 사실은 중한 병자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병자가 있었대요. 거기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뭐 누워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뭐 무정 물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죠. 뭐 간단한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의 움직임을 맹인이 먼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먼저 보지 못하니까 중하지만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3절에 일부러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본다고 해도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걸어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느린데요. 혈기 마른 사람들은 누워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기운이 다 빠진 사람들은요. 보고선 그것을 보고 뛰어가고 싶더라도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병이 경한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이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았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병이 나았다는 이유로 이곳에 환상과 희망을 더 심어주면서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이 나은 사람을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인데 너 왜 움직이냐, 네가 병이 나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규례를 자꾸 덧입어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종교도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변화와 치유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보여주는 것들은 이 사람에게 치유가 아니라 더 많은 무게와 여러 가지 규율을 그 삶에 덧입어 씌워주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이제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몸의 병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오래되면서 그 스스로 낫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오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병자가 하는 이야기처럼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먼저 가서 나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그런 마음의 병이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 스스로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병자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그냥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숙이 영혼과 마음의 병이 들어서 누구보다도 오래된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뭐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진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하기 원한다 그러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말씀과 기도로 즐거워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정작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즐기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맨날 교회 안에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변화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봤는데 나는 진짜 솔직하게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변화를 마치 핑계대듯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이유, 선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아이들 때문이야, 주변의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어느새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더 깊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의 질병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세상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만을 바꿔주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진짜로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해답과 치유와 소망은 예수님 앞에 있으심을 또한 믿으시기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명절이 되었다고 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제사와 예배 안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곧 바로 나아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나았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 사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서 순종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렸을 때 이 사람 곧 어떻게 됐대요? 나았대요. 마음도 육신도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음의 결과로 그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뭐 하고 싶어진 걸까요? 낫고 싶어지고 걸어 일어나고 싶어지고 이 자리를 이제는 버리고 38년 된 이 자리를 버리고 자기는 세상으로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지는 귀한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하기 원한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는 주님 정말 닮아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진짜 소망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느새 오래된 소망을 잃어버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말로는 원한다 그러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어느 다른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어느 순간에는 잃어버려놓고 내 스스로 한계를 딱 거놓고 내 마음에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오래되어 있는 내 마음의 질병 사람들에게 표현 못했지만 내 육신에 있는 오래된 질병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